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같이 교독하지 않고 합독을 하도록 하죠.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지만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신앙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늘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마치 잡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처럼,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좀 하나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시지 않나,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또 그것을 어떤 좀 상쇄하기 위해서 뭐 헌금을 좀 과하게 드린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진노하는 신을 달래는, 그저 늘 그 앞에 쩔쩔매는, 언제 어떻게 혼날지 모르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제대로 구분함으로써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평안이 있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늘 쩔쩔매는 신앙, 그저 언제 혼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런 문제들을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5장에서부터 8장, 지난주에 우리가 8장을 먼저 봤어요. 5장부터 8장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그리고 보장된 것인지, 흔들릴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아주 너무나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함을 가지게 되고 염려를 가지게 되는 것, 이 염려라는 것은 염려는 희찬이 승찬이도 염려가 있을 거예요. 염려는 다 있어요. 인생은 염려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 왜 염려가 생기죠? 장래에 대한 문제죠. 장래의 불확실함, 또는 장래의 불확실함뿐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불안하게 하죠, 우리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나는 내가 혹시 원하지 않는 어떤 사고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원하지 않는 어떤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장래와 관련되어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옵니다. 실제로는 통제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게으름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안에 떨면서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살게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그저 아빠 엄마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냥 아빠 오신다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그냥 정자세를 하고 떨면서,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얘들아 엄마 오신다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막 빗자루 울고 얼레 들고 막 쓸기 시작하고 닦기 시작하고, 그러면 편하기는 편할까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명예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무지함이, 복음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치 잡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하는가. 이건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드러내야 하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잡신처럼 선포하는 교회가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자유와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잠깐 하죠.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행해, 순종해, 그러면 살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널 위해서 다 했어. 넌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살아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으니까 넌 살아날 거야. 약속을 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명령을 주는 것이라면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약속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을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것은 다 너 하기 나름이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너 하기 나름이야. 네가 잘하면 하나님 널 사랑하시고 네가 잘못하면 지옥 가면 되지. 네 하기 나름이야. 복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인생은 그리스도께 달려있어.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 그리스도께 달린 거야 네 인생은.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가 믿느냐 하는 문제야.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하여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쓸 수 있는 기사라는 것, 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하도 이 추상적으로 해설하고 꿈꿔가지고서는 기사 쓰는 기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신 일,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한 5% 정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100%, 100%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100%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죠? 완전한 의를 요구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가 필요해요. 인간 중에서 아무도 그 완전한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를 범하면 죄인인 거예요. 다 잘하다가 하나를 틀리면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100% 완벽하게, 아니 100%가 아니죠, 모세의 율법에 200%를 하셨어요. 왜 그렇죠?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미워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어요. 율법의 문항, 이 율법의 규정과 율법의 정신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얻어내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얻으시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고 행위로 얻으시는 의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세요. 믿는 자들의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는 사는 것이고 하나는 죽는 것이었는데 삶으로서는 의를 이루셨고 죽음으로서는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거든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의 딜레마는 첫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닌 거는 아시죠?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거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 그건 성경 말씀인 줄 알고 있어요. 이상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하고 위배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거는 인간이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치 않는 걸 결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제가 나도 공부를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결심을 해요. 그 3일 동안 잘해요. 그럼 나흘째 되면 안 된다고요. 그 어째 이렇게 안 되나. 여러분, 죄인의 딜레마예요 이게. 하고 싶은 걸 다 못해요. 잘 살고 싶어, 착하게 살고 싶어,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안 돼요. 왜? 성경에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 묶여있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 살게 되고 자기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지렁이가 손톱을, 매니큐어를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지렁이는 뭐 뼈도 없는데 매니큐어, 손톱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손톱도 없는데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의 세력에 묶여있기 때문에, 권세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인간은 죄의 형벌에도 묶여있어요. 죄의 권세, 첫 번째 딜레마예요. 죄의 두 번째, 죄의 형벌이에요. 내 기록이 말해줘요. 기록을 지울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내 죄의 기록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어떤 미국의 젊은 목사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페이스북을 하지 않은 거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그때 페이스북이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그 미국에선 직장에 들어가는 애들 그 페이스북을, 이력서보다 페이스북을 더 본대거든요. 페이스북 보면 얘 역사가 쫙 나오니까, 고등학교 때 무슨 짓하고 돌아다녔는지, 그때는 뭐 철없어가지고 자랑질을 하느라고 막 썼는데 사진 찍고, 얘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저도 감사하죠. 저도 감사한데 우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페이스북에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다 괜찮은 척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우리는 위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기록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결국 그 기록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것은, 그 기록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과 죄의 기록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지은 죄가 없다 하더라도, 기록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죄의 권세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결국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가 죄인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도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요. 그것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칭의와 중생이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과 중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다 들어보신 개념일 것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다음 주 설명을 할 거예요. 중생 그리고 칭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아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주셔도 그 구원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이런 건 어떡하지? 이거 너무 힘들잖아. 말하자면 우리는 너무 치밀한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치밀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느낌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고 그렇게 자유와 확신과 기쁨과 평안을 모든 점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하죠. 단순히 신천지하고 싸우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 저한테만 신천지가 특별히 그 편지를 보낸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가 다 편지를 받았더라고요. 하여간 얘네들이 크게 잘못했어요. 저를 도발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후에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편지 두 통과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메일 지금 이메일이 계속 와요. 일주일 동안 계속 와요. 다른 이메일이. 근데 우리 초등학생 신천지 와봐라. 우리 초등학생이 너한테 가르쳐줄 거다. 우리 초등학생도 다 안다. 그게 저는 신경질이 났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제가 신천지 대환영 포스터 붙이고 플래카드 저 마당 저 골목에다가 붙이고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3년 후에 우리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라. 승찬이한테 물어봐라. 너네 목사 와서 승찬이하고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독교 교리 전부를 가르칠 거예요. 내년에 기독교 교리 전부를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또 다른 문서를 가지고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이지만 관점은 달라요. 보완적이에요. 3년 차부터 2019년 8년부터 좀 더 주제들을 가지고 깊게 다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신천지 하나가 들어와서 대략 이 속이고 들어와서 흔들어 놓으면 감당할 길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우셔야 돼요. 칭의와 중생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아주 초보예요. 초보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중생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에요.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내 죄의 기록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칭의가 그런 것이에요. 단지 죄인이 받을 영원한 형벌에서 그를 면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내가 거룩하게 살 능력도 주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 칭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상고하는데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칭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칭의는 우리가 죄가 다 사함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다. 중요한 거는 칭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법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판석에 여러분들이 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뭘 두들길 거 아닙니까? 무죄.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죄. 그렇게 하고 하면 무죄예요. 그리고 그 선언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 하고서는 땅땅땅 치는 게 칭의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을 주셔가지고 그 약을 먹고 우리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어떤 뭐 그 호르몬이 이상하게 작동하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무죄. 무슨 얘기예요? 무죄. 인생을 사는 동안의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무죄. 너는 영원한 무죄. 너는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신 칭의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써이 믿을 신 해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뭐 종교개혁자들이 이신 칭의의 교리를 새롭게 드러내기도 했지만 500년 전에 오늘날에는 지금 21세기가 오면서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행 칭의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엉망이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엉망인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엉망이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는 봐야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아주 싸구려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행칭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이제는 강조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바울사도가 로마서 5장 마지막과 6장에서 했던 말처럼 그는 막 살지 않습니다. 막 살지 못합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성경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3, 4장에서 가르친 말씀, 가르친 내용이에요. 만일 사람이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뭐죠? 보상이죠. 당연한 거죠. 내가 잘했으니까 참 잘했어요. 선생님이 상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으니까, 아담 이래로. 행위로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기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진짜, 제가 진짜 여러분 자신을 투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척 보면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겁나시겠어요? 투시 은사 받은 사람 옆에 가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괜히 투시 은사가 뭐 그런 게 있어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괜히 찜찜하잖아요. 그 사람 만날 때는 저 사람이 날 진짜 알아보면 어떡하지? 겁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을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아내와 남편에게 인정받으시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6개월 이상 사신 분으로서 6개월 미만은 봐주겠어요. 아직도 환상 속에서 착각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6개월 이상 된 분 중에서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없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제 아내한테 절대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한테도 우리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무슨 하나님한테 우리의 행위로 인정을 받겠다는 상상을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까? 4장 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검은 걸 검다 하고 흰 걸 희다 해야지 어떻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냐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그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4장 5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이를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경건한 자를 경건하다 하고 불경 거는 자를 불경 거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불경 거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는 이건 뭡니까? 로마서 3장 25절을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피 흘리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죽는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오래도록 길이 참고 계셨어요.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한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신 적이 없고 우리의 죄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지 않고 죽음이 없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은 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덮어줄게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것을 참아오셨어요. 뭘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 죄를 심판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공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지심을 통해서 내 대신 그 심판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 위에 올려놓고 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값비싼 헤아릴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완벽한 대가와 지불이 있었던 것이 죄인의 구원이고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고 하실 수 있는 배경에는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가 하면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문화와 좀 내가 속해 있는 문화 그룹,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 어울리는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교회에.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직업 여성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동성애자라고 그럴까요? 혹은 기묘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 기묘한 사람, 기묘한 옷차림을 한 사람, 그 기묘한 옷차림 자체로 봐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충의 판단을 할 수 있죠. 아유, 저런 사람이 왜 교회로 왔지? 근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뭐 다 사연이 있어. 인간이 사연이 있기 때문에 사연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쉽죠. 아유, 저 사람도 믿어? 근데 저 사람도 믿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에는 그 거기에는 아무 차이가 거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희한한 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3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은 4장에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말이죠. 극과 극이에요. 그 사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하여간 이 유대인으로 관원으로 성경 교사로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존경과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남자면 좀 제 말이 아니라 그 성경의 관습상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때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을 창조하셨을까? 탈무드에 있는 말이에요. 좀 너무 한심한 말이라 제가 옮기기도 어렵지만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걔네들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지옥의 땔감. 지옥 불 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도 무서워질 수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 어떤 그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하는데 정말 이 극과 극 이 두 사람을 3장에서는 주님이 이 사람 만났고 4장에서는 이 사람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죠.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선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어떤 정치인, 여러분과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정치인 중에서도 아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될지도 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 다 다르니까 그거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아니 저게 왜 왔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 그렇게 미움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저게 왜 왔어? 예수를 믿으려고. 주님은 그거를 제안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 나는 그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만한 선행과 업적과 공로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똑같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강한 말씀인데, 야 너네들 냄새가 나서 나 아주 지겨우니까 좀 떠나라고. 참 싫은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대상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 안에는 선함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만 구원이라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나 봐. 천만에. 그런 자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자랑은.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큰 죄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주신 것을 거절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칭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칭의는 점진적이거나 부분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점진적인 것이라는 것은 점점 무죄가 선언되는 그런 건 없어요. 재판정에서 자 이제 하시는 걸 보고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10년 동안 계속 선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재판장은 없어요. 선언이라는 것은 그 무죄든 유죄이든 선언하는 것은 땅땅땅 저는 그 순간에 선언하는 거지 그것은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부족한 행위를 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거.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 없어.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는 칭의를 받은 사람이 평생의 삶, 죽는 순간까지 점점 거룩해져가는 삶이에요. 칭의가 있기 때문에. 칭의는, 그러니까 성화는 점진적이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얻었다는 것은 구원이 시간적으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시간적으로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영화로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칭의가 있었다는 것은, 선언이 있었다는 것은 재판장의 선언도 번복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언이 번복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고 그것은 번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내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된 것과 다름없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그 아주 중요한 신학의 구원론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걸 보통 구원의 순서 서정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맨 앞에 미리 아신다 하는 말이 나와요. 미리 아신다. 이것은 그 말 뒤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하는 것은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택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미리 아셨고 정하신 사람들을 그 많은 형 그 다음에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시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어느 순간에 인생의 어떤 순간에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 부르심. 중요한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시제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화롭게 되는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몸이 부활할 때에 영화로운 구원을 입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근데 여기서는 과거형을 썼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걸 선지자적 과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편에서 보면 아직 안 일어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어난 것이나 진배 없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일어난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일어난 거지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안 일어난 거지만 하나님한테는 일어난 거나 다름없어요. 확실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 어떤 개연성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될 수도 없고 취소시킬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역사의 움직임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칭의는 부분적인 게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가 하면 캐톨릭은 성인 숭배를 하죠. 성인 숭배라고까지 이해 안 하더라도 성인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캐톨릭 그 성당에 가보면 뭐 이렇게 마당에 있어요. 김대건 이런 분도 성자로 이제 돼가지고 성인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 영세를 세례를 받을 때 성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성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인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 플러스 자기의 공로가 있어요. 너무나 훌륭하게 살아서 순교까지 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기 구원 받는데 필요한 게 10개의 의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100개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 구원 받고 남는 게 몇 개예요? 90개가 남아요. 그럼 이걸 논아줄 수가 있어요. 딴 사람한테 부족한 사람한테.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거 간절한 겁니까? 나는 지금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100이 필요한데 나는 10개밖에 못했거든요. 그럼 90개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한테 붙어야 되잖아요. 이분이 나한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남는 잉여 공로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성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이나 하나님 앞에서 신자는 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셔서 구원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나 베드로 선생님을 우리가 훌륭하게 여기고 이분들은 정말 남다른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남다른 구원은 없어요. 일반적인 똑같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받은 구원과 동일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자는 바울이나 베드로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바라보심과 같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똑같은 의로움이 믿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는 것과 같이 나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훌륭해서 여러분의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의를 쌓는 것이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자라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라면 그가 지금 어떤 죄악을 범하든지 심지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위험한 말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철회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는 다윗의 예를 보면 알죠. 다윗은 추악한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인간 앞에서 구원을 논한다면 그는 절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 짓을 했을 때에는. 그러나 그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악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렇게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렇게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얼만큼 회개를 해야, 얼만큼 강한 믿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칭의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회개와 믿음, 회심이죠. 회개와 믿음, 회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을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내 눈물의 양으로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측정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장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너무 굳게 믿으니까 죄가 용서가 되나요? 너무 굳게 재판장님, 저는 재판장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되나요? 천만에요. 아, 우리의 회개와 믿음은 칭의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도구일 뿐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아무리 하나님을 믿사오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적용한다면 피 흘림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공로와 노력과 선행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정죄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붙잡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나에게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죠. 여러분이 천국에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천국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혹은 천사가 너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 네 삶이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거기서 또 사탄이 또 끼어들어가지고서는 이놈이야말로 쳐 죽일 놈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무슨 천국입니까?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야 될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한 믿음이어야 하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를 설명할 수 있는 예화가 하나 있죠. 다리가 사람이 건너가면은 뭐 50km 정도 되는 사람은 괜찮은데 80km가 넘는 사람이 건너가기에는 좀 어려운 다리가 있어요. 어렵다는 거는 너무 뭐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 80km인데 이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믿사오니 저는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리가 든든한 다리가 있어요. 100km가 지나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50km 되는 사람이 믿음이 너무 없어요. 내가 지나가면 저거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은데 내가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은데 계속 건너가면서 계속 이거 믿기는 믿는데 근데 불안해 믿기는 믿는데 불안해 그렇게 하면서 다 건너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한 믿음이어야 하느냐, 믿음의 정도를 1에서부터 10까지 놓고 한 8까지 돼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무슨 뭐 정성이 모자란다 굿판을 벌리고 난리를 쳐도 그런 믿음은 안 된다고요. 아무리 철야 기도를 백날 하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해도 이런 식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대상과 연결된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서 내 열심과 내가 하나님 금식하는 거 보시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 철야 기도하는 거 보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고 계시죠? 이 자기 자신의 그 행위와 그 공로 위에 그것을 의식하고 이것으로 구원의 근거를 삼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9절에도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이니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게 갑자기 성경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십계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날 그 밤에 깜깜한 밤에 여호수아가 뭐 여호수아가 피치를 하고 돌아다닌 건 아니겠지만 양을 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양의 피를 자기 집 문 위 옆에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보고 내가 지나가리라 그랬어요. 그 피를 보고 너네들의 행위를 보고 너희들의 선행을 보고 너희들의 잘한 걸 보고가 아니고 피를 보고 지나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옆집에서 유대인이 사는 옆집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살아야지 우리 애 죽으면 안 되지 장자가 그리고 그 피를 발랐으면 살아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피를 보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피가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발랐는가? 피를 바르면 산다 그랬으니까 피를 발랐는가?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관건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고 구원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대서 거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밥통에 쌀 한 톨 없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신자가 얻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고 5장 1절에서 얘기를 했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받을 게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예요? 원수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심판과 진노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해가 비치고 똑같이 비가 내리고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공기를 주신다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화밖에 받을 게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자 어떤 게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가 된다고요. 이제 사랑밖에 받을 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게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죠. 엄청난 위로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사랑밖에는 받을 게 없는 존재가 된 존재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죠. 나쁜 일.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린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러죠.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의 인생에서 아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샘에 와서 마신 자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찬송 가사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 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노래를 부르세요? 종종 이런 게 있거든요. 아유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은 괜히 내가 신앙 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여러분 목이 안 마르세요? 주님 말씀하신 이 샘에 와서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목마르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으세요? 목이 안 마르면 갈급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갈급함이라는 건 목마르다는 얘기인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죠. 우리는 주님 바깥에 있을 때는 채워지질 않습니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뭐 하는 존재인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신 자들은 이 생수를 예수님에게서 마신 자들은 더 이상 그런 근본적인 인생의 갈함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 없을 때 내가 경험했던 인생의 그 돈으로도 가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갈함 그런 것은 다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3, 4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믿음의 신비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말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만큼인지를 알아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생각하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생각해요. 고난이 올 때 사람이 진지해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금이 불을 통해서 연단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연단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환난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불경건하지만 그가 어떤 과거의 경력을 가졌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지만 하는 조건들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다 죽음의 침상에 눕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리고 그래도 다 죽음의 침상에 누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겠죠. 잘 살았나? 세상적인 말로 하면 성공했나? 난 성공한 인생을 살았나? 잘 살았나? 여러분, 그 질문이 얼마나 모호한 질문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살면서 여러분이 더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죽음의 침상에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잘 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더 중요한 고백은 우리가 입이 있어서 평생을 말하고 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한다고 그러죠. 그 신앙 고백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없습니다. 이것은 예사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땅땅땅 하나님이 치셨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밖에는 받을 것이 없었고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의롭다 하는 것이고 그 의롭다 함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섰으며 그리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못 이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절대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완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구원을 이 구원의 도리를 저희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